위대한 수령 김일성 주석 탄생 105돌 경축 에티오피아 준비위원회가 14일 아디스 아바바에서 결성됐습니다. 준비위원회는 3월 15일부터 4월 17일까지를 경축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혁명과 세계 자주화 위협에 싸울리신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다양한 정치문화 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했습니다.